위대한 영도사 김동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증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대표는 회견에서 이남민중의 마음속에는 온 남역당에 통일의 밝은 빛발을 뿌려주시던 김정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이의 불변의 통일 의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하여 남북순회 상봉들이 마련되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존진하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용도로 교리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김정일 장군님의 업적은 무궁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통일 위협의 진두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계시어 조국 통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간직하고 통일 위협 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겠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